2020년 1월 14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 여러분은 지금 저 램디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와 이야기하는 건 즐겁다고 하면서 이유를 제시해줬어요. 나이가 더 많다고 신앙이 더 강한 척하지 않아서 들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 의도를 비교적 잘 파악해줘서 재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잘 기억했다가 자기소개할 때 활용하고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제 상처를 치유하는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런 거 지지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정말 그런 걸 못했어요. 강한 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욕심은 참 많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이 많아지거든요. 사람이 뭐라도 장점이 있어야지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그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할 말을 항상 생각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저한테도 변화가 조금씩 적지 않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자랑했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됐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니까 듣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랑하지 못할 것 중에 신앙도 포함이 됐어요. 와, 이거 어디 가서 잘 믿는다고 하면 욕 좀 먹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말할 주제가 없으면 딱히 먼저 말을 걸지 않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조금 바뀌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정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끄덕거려주는 창구만 만들어도 참 힘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플랫폼으로 라디오를 시작한 거죠. 또 막상 판 깔아놓고 사연 보내달라고 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연 외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제가 뭐라고 정의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 가치가 있는 능력인 거예요. 적어도 제가 비호감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중직자를 제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게로 모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제 업으로 삼기로 했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99.99%는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할 거거든요. 전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기로 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참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로 복음 한번 전해보고 싶거든요.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